2016년 국제축구연맹 17살 미만 여자 월드컵 경기대회 저별연맹전이 8일에 끝났습니다. 우리나라 여자축구팀은 3조에서 1위를 해서 다음 단계 경기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.